And I just want to make you realize there's something beautiful always in your heart. 구인인 거머같이 뜻하듯이 구인인 이 슬로만 무자무 난 주가 슬로 Suatu yang membuatku